우리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곧 사건입니다. 신앙은 사건이다. 사건이라는 것은 뭔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뭔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소식이 헤롯의 궁전에 알려졌을 때 그 궁전에 난리가 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몰려들었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왔고 또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사건의 연속이었고 뭔가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에도 뭔가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밋밋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첫날 밤새도록 안 잡히던 물고기가 예수님 한 말씀에 그 금을 가득히 잡히는 걸 보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은 가장 극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삭개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큰 변화가 있었지요. 그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포색한 것에 네 배를 갚겠다고 나섰습니다.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저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사는 게 너무나 괴롭고 상처가 많아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변화되어서 수가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곧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역시도 여러분 일생일대에 큰 사건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의 사건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첫 표적입니다. 처음 기적입니다.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기적으로 알려진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네 가지로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이 제목으로 네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모신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모신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볼 것은 이 사건의 장소인데 어디입니까? 사건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라는 곳에 혼인잔치자리입니다. 여러분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 잔치에 누가 초대받았지요?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초청된 혼인잔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초청된 혼인잔치,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믿는 자의 삶,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초대된 혼인잔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잔치와 신앙은 매우 밀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이 아브라함은 잔치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굳이 불러다가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잔치를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얼마나 극진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믿음 때문에도 복을 받았지만은 대접을 잘해서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 그대로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접의 왕입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 아시지요? 집 나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뭘 베풀었습니까? 바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도 보통 잔치가 아닙니다. 아주 거한 잔치입니다. 사실은 탕자가 돌아왔으면 잔치할 일이 아니라 혼을 내고 벌을 줘야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벌을 줘야 하는데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아마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혼을 내야 되는데 혼을 내지 않고 잔치를 열어주니 얼마나 그 자리가 황송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잔치하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 학기에 우리 지난해에 요한계시록을 배웠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집니다. 저 하늘에서요. 나중에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면 하늘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마지막 참여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잔치입니다. 여러분, 요컨대 예수 믿는 신앙은 잔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도 잔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잔치하는 사랑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잔치의 초대가 됩니다. 여러분, 잔치에 무엇이 있습니까? 음식만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잔치에는 기쁨과 감사와 용서와 배려와 축하와 격려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에서 우리 장례 위로 예배를 드리고서 속도원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한 게 음식만 풍성한 게 아니라 그 속도원들 가운데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가 감사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잔치하는 기쁨이요, 잔치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바로 잔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라고 해서 무슨 거한 아주 푸짐한 음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을 놓고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 자체로 서로 기뻐하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장소가 바로 잔치인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서로 기뻐하세요. 서로 귀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잔치하는 신앙, 잔치하는 교회에서 한 가지 절대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망신스럽게 끝날 뻔하다가 다시 성대한 잔치가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잔치라고 할 때 중요한 건 누가 주빈인가? 누가 이 신앙에, 내 이 신앙에, 우리 이 교회에 누가 주인인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대한 잔치의 신앙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신앙의 주빈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흑백 차별, 인종 차별이 있던 시절에 한 흑인이 저 타지에 갔다가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이 안내를 맡은 백인이 갑자기 문을 가로막더니 당신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어. No, 안 됩니다. 이 흑인이 왜 내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여기는 백인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어. 이 흑인이 깜짝 놀라서 그 계단에 쭈그려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서러운 나머지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흑인의 등을 두드리시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여기서 왜 혼자 울고 있느냐? 이 흑인이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은 흑인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너도 못 들어갔느냐? 나도 이 예배당을 못 들어갔느니라. 나도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간의 미움과 인간의 증오와 편견과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든 이 교회이든 예수님이 주빈이 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우리의 신앙이 다 잔치하는 신앙이 되시되 예수님을 주빈으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언젠가는 동이납니다.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언젠가는 동이납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황당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3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맨 처음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의 이 혼인 풍습은 우리와는 달리 우리는 그냥 1시간, 2시간에 이 예식을 끝내지요. 그러나 이 유대 혼인 예식은 보통 일주일, 길면 열흘. 왜냐하면 그 하객들이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해야 같이 축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긴 잔치의 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인생에서 맞는 불가항력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불가항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불가항력이란 내가 맞이하고 싶지 않고 맞이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보지만은 속수무책으로 맞이하고 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도 여러분 사실 잔치 준비를 이 집도 넉넉히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마 만반의 준비를 했을 것이고 이 포도주도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상하지 못하게 그만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도요, 내가 어쩌지 못하고 내가 속수무책으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건강하다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급격히 약해집니다. 또 잘 생활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곤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런데 부모가 도와줄 길이 없습니다. 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이 몰려오고 문제가 몰려오고 힘의 한계를 느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건강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 포도주는 언젠가는 동이 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동이 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내가 추구하던 인생의 희열과 기쁨이 고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솟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나 손주가 그렇습니다. 막 힘들어하다가도 자식만 생각하면 손주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돌고 엔돌핀이 솟습니다. 그에게는 이 자녀가 이 손주가 인생의 포도주입니다. 너무나 기뻐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인생의 포도주입니다. 일주일 내내 시무룩하고 힘이 없다가도 낚시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골프라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면 사람이 막 생기가 돕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희열과 기쁨을 가져오는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면 가장 생기가 돕니까?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희열이 솟습니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뛰어난 미모로 20세기 최고의 미인으로 여겨진 사람입니다. 또한 인기가 많아서 수많은 남자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그만 생을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이 여자가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수백 통의 팬레터를 매일 받습니다.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두려워시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나는 불행하다고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962년 어느 날 그는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 그런 글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이 연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미국의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그런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인생의 포도주로 말하면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싸고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면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요 이 세상의 포도주는 언젠가는 동이 난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언젠가는 동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한계 앞에서 곤고하고 괴롭고 슬픔과 절망이 밀려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마음을 드려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 그대로 드리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슬프고 절망스럽고 공허한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구원이 그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한계는, 사람의 끝은, 사람의 종점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 새벽 기도회에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새벽에 오셔서 잠언의 말씀을 들으세요. 정말 이런 말씀을 세상에서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약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한계가 있어요. 한 어린아이가 공자님을 찾아가서 묻기를, 공자님은 뭐든지 다 아신다고 해서 왔어요. 공자님은 다 아신다면서요. 공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뭐가 알고 싶으냐? 이 아이가 묻습니다. 공자님, 하늘의 별이, 이 하늘의 별이 몇 개지요? 난처한 질문이죠. 이 공자님이, 얘야,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알기 어려운데 그렇게 먼 것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저 하늘의 별이 너무 멀어서 모르신다면 가장 가까운 공자님 눈썹은 몇 개지요?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로운 사람은 한계 상황을 맞이할 때, 아,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것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이것이 인생의 이 현주소구나, 이것을 깨닫고 가져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가져갑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 한계를 빨리 인정을 하고 그걸 갖고 골머리를 싸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랬는가? 바로 마리아의 마리아.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즉시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문제를 아뢰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즉시로 예수의 어머님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동인하고 내 힘의 한계가 느껴지면 절망하지 마시고 고개를 파묻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고개를 돌리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학창시절에 한 번은 국어시험을 보는데 한자 성어를 적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자 성어를 이렇게 네 글자를 적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답을 적기는 적었는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그 답을 적어놓고는 제가 한참을 골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감독 선생님이 제가 그 문제로 막 골몰을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와서는 한참을 제 옆에 서 계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고 있는 문제를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제가 고개를 들어서 선생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미소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 미소를 지었겠습니까? 그게 정답이야. 고개를 드니까 구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답을 적어놓고도 문제에 파묻히니까 구원이 없었는데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계다 싶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에 파묻히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혼주도 막 얼굴이 사색이 되고 사람들이 어찌할까 우왕좌왕하고 아무도 손을 못 썼어요. 다 손을 놓았습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끝입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일하셨어요. 누가 일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6절로 8절 말씀, 오늘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을 놨습니다.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저 돌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떠주라. 여러분,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계가 아닌가라고 여겼을 때에 오늘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선을 돌리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한계를 이기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이기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신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계 상황에서 마리아는 믿음을 드리고 이 종들은 순종을 드렸을 때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종들에게 야 이제는 이 물을 여러분 이 물은요 유대인들이 집안에 들어올 때 먼지가 많으니까 발을 씻으라고 떠다 놓는 물입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이거 갖다 주면은 여러분 뺨만 맞으면 다행이지요. 예. 하인들이 떠간 물은 맹물입니다. 아무 맛도 안 나는 맹물이에요, 맹물.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손발을 씻는 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맹물에 믿음과 순종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맹물처럼, 물처럼 내 자신이 보기에 무가치해 보이고 나는 맹물이 아닌가? 맛도 없습니다. 그냥 맹물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물과 같은 나의 삶에, 물과 같은 나의 능력에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넣으면 그 물과 같은 삶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의 말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은요, 포도주가 처음에는 맛있어요. 맛있는 포도주를 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이제 얼떨떨할 때에 이 안 좋은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데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처음엔 좋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처음엔 좋아요. 점점점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인데 오늘 우리 주님은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영적인 사람은 반대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쁜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그러한 삶이 영적인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과거에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이 아 나는 그때가 좋았어. 아 그때 신앙이 좋았어. 야 내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신앙이 뜨거웠어. 야 그때는 내가 참 사람들과 누구와도 잘 지내고 내가 참 겸손하고 내가 참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과거를 사랑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의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점 나빠서 아 그때가 좋았어가 아니라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맛이 좋고 더 기가 막히고 황홀한 그러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도 여러분 처음보다 과거보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작년보다 더 좋은 포도주 더 좋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기도하여 하나님 작년에 주신 포도주보다 작년에 주신 은혜보다 올 한해 갑절에 더 좋은 포도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거만을 자랑하는 건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작년보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 믿음으로 한계를 이기면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